네, 오늘이 9월입니다. 9월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지난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방학도 끝나고 개학을 했기 때문에 더 힘겨운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고넬료. 직업은 백부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힌트를 줄게요. 이 백은 무슨 백일까요? 백은 무슨 백일까요? 하얀색일까요? 숫자 백일까요? 숫자 백. 부는 무슨 불까요? 부자. 아, 그럴 수 있겠다. 산하, 사내란 뜻입니다. 사내. 100명의 사내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냥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옷 입은 거 봐도 알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백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시대 로마 군인 약 80여 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 그래서 약 100명 정도 돼서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불렸던 겁니다.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의미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예. 약 100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부대원에 대한 처벌권과 훈련에 대한 자율권까지 보장, 군인 통제를 위해 아주 오랜 경력이 필요했는데 대략 15년의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검증된 사람 뽑음. 네,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했어요. 잘 읽으시라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엄청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엄청 험한 군인들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 나갔는데 백부장이 싸움을 별로 못해. 그럼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당연히. 그래서 그 100명 가까운 험상궂은 군인들이 잘 따를 수 있으려면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은 전투가 벌어질 때 선두에서 뛰어드는 돌격대장. 백부장의 존재 덕분에 로마군은 전투에서 용맹하다 소문남. 백부장은 전투에서 사상률이 훨씬 높음. 사상률이 뭐냐면은 죽거나 다칠 확률. 맨 앞에 나서서 항상 해야 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좀 어렵지만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가져온 평화,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가져온 주인공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 경력이 부족한 귀족 출신보다는 평민 출신이지만 많은 군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한데 전투에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 죽어야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족들은 별로 백부장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백부장이 됐냐면 평민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 중에서 군대에 가서 오래 복무하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백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되었는데 이 백부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건또 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아유 잘좀 봐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요한 힌트가 1절에 등장해요. 우리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랬죠. 지도 보이시나요? 저 위쪽 빨간 점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그 이름이 특이해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누구의 이름일까요? 앞에 힌트가 있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는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뭘까요? 가이사랴, 성경엔 가이사랴. 또 카이사르, 또 시저,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죠? 로마 황제를 의미해요. 그런데 도시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다고요? 가이사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트럼프시를 만들겠어요. 이런 겁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제일 가까운 쪽에 우리도 트럼프시를 만들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자기보다 힘이 센 로마 제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황제 이름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누가 만들었을까? 이 도시를. 오,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로마가 나오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도 있지만 저기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좋은 물자들은 다 보내요. 왜요? 우리가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리로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딜까요? 가이사랴예요. 지금의 가이사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 맨 아래 저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로마로 가는 방향이에요. 요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반원형으로 된 공연장이 보이시죠? 여기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공연들 여기서 합니다. 밤에 날씨 좋을 때. 그리고 여러분, 저쪽에 넓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배너에 보시면 그 말 타고 가면서 예, 싸우는 장면 있죠? 그런 장면 있죠. 그런 경기들이 벌어졌던 경기장이에요. 저 위쪽으로 가보면 당시에 최고의 기술인 물을 끌어오는 수로들이 있어요. 물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도시, 굉장히 중요하게 만든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지키는 백부장은 중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 도시의 백부장이라면 매우 유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권력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어야만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봐주는 사람, 자신이 백부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후견인이라고 불렀어요. 뒤에서 봐주는 사람, 후견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요, 로마가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통치 방법. 우리 어른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로마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피라미드식으로, 후견인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상했을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백부장의 원래의 그 모습과 잘 맞아떨어지나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잘 싸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 안 들면 혼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군인을 다스리고 그 군인을 통하여서 유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힘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유대 백성들에게 친절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자신의 후견인을 두면서 그들한테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선물도 갖다 바쳤을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넬료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어느 날 아빠가 와서, 얘들아, 우리는 정직하게 살 거야. 배고파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해도 가족들이 안 따라주면 그거 못한단 말이죠. 수인이 혜인이가 아빠 저 싫어요. 안 할 거야.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족들을 다 설득하는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했대요. 아빠 고넬료의 말에 설득이 되고 아빠 고넬료의 행동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로마 황제가 주는 그 급료, 그 좋은 것들 누리며 살다가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간 자기가 얻었던 그 수많은 재물, 권력, 명예 다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왜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단지 고넬료가 더 이상 로마 황제, 세상 방식,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옳고 더 좋다라고 확신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고 온 가족이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라고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하셨어요. 가이사랴 밑에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사이에 베드로도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배가 고픈 채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돼,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동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새들도 있었고 뱀 같은 것도 있었고 발굽이 두 개 쪼개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같은 것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쭉 내려와서 소리가 들립니다. 먹어라. 먹어라. 너 배고프지? 먹어라.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더러운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라고 세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쭉 다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러는 사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를 찾아온 로마 군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은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조금 무서웠던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 요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명을 함께 데리고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봅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넬료는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고넬료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울렸는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로마가 주는 그 문화, 로마가 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아 라고 하면서 자기와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설득해 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방식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이 행동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당신에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충격일까요? 백부장은요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힘으로 오는 평화를 구현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힘에 굴복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올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평화를 가져온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방식이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요 힘에 의한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진짜 평화가 온다고 말하는 거죠. 고넬료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넬료는요 힘으로 오는 평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후견인을 두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얻은 그 백부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고넬료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자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던 그 공허한 권력,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고넬료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기쁨이 찾아왔던 거죠. 세상의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너무 공허했어요. 의미 없다, 허무하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기쁨이 왔던 거죠. 희망이 왔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샬롬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였지만 어떻게 샬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고넬료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화는요,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힘에 굴복하면 너희가 먹고 살게 해줄게.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굴복하면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말했던 것이 로마가 주는 평화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하잖아. 지금 이 자리 평화롭잖아 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면 평화롭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허무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억압에 복종하면 얻게 되는 평화,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잘못된 것 알고 강요에 저항하는 순간 뺏겨버리는 것, 그 평화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바로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죠.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방식, 예수가 살았던 그 길, 예수가 보여주신 행동, 그것을 잘 묵상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보여줬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등장했잖아요. 누가 등장하셨죠? 예수가 등장했잖아요. 예수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재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 팍스 크리스트를 알려줬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고 완전히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의 길, 예수의 길로 오는 평화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모조리 반성합니다. 좋은 것 누리며 세상이 주는 넉넉함 속에 살았지만 그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의 길로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그간 자신이 누리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는 해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여신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그간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해냈는데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연 그런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미국 휴스턴에 홍수가 났던 그곳에 있던 한 교회 이야기, 긍정의 힘으로 대변되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떴어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은요, 옛날에 농구팀 휴스턴 라켓츠라는 농구팀의 운동 경기장이었어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교회로 산 거예요. 근데 그 공간 안 열어줬어요. 딱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겨우 열어줬죠.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누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용기가 있나요? 왜? 포기해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되니까,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야 참 평화가 온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넬료는 깨달았죠. 이웃과 나누는 삶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깨달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유대인들보다 나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해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사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다라고 감동된 사람은 내 것, 나의 것, 이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께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하기 위해선 옆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 것은요, 옆에 있는 내 동생 별로 주기 싫어요. 그럴 때 있죠. 아, 나는 언니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 싫어요. 난 동생들을 위해서 해주기 싫어.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동부 여러분이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동생들,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넬료가 포기한 그 삶, 우리도 포기하고 고넬료가 얻으려 했던 그 삶,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